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1조 우호 연대 사이다마 현민회의 사무국장 시마다 카즈시코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패당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을지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을 강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2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은 8월 22일부터 합동군사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다고 하면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고 부르는 이 합동군사 연습은 철저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목표로 하는 군사적 책동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조선반도의 핵위기는 처음부터 공화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조선에 배비되어 있는 미국의 핵무기에 의해서 산생됐다고 하면서 그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남조선에 전개된 미국의 핵무기부터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선반도의 위기를 몰아오고 있는 미국에 추종하지 말고 1조 평양 선언에 따라 조선과의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대조선 정책을 전환하고 하루빨리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